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우름이 있다.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.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안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